1900년대 후한 말, 장시성을 가진 세 형제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에 다들 누런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황건의 난이라고 부르지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책상 위에 황토빛 먼지가 쌓였더군요. 황사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건의 난이 얼른 머리에 스쳤고요. 아, 더구나 중금속이 훨씬 많이 포함됐다는 뉴스를 듣고 나니까요. 가슴이 더욱 답답해지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답답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들 12.12는 위법이라는데 혼자만 위법이 아니라는 한 정치인의 답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또 탈세 혐의만 조사하면 있는 대로 밝히겠다고 감히 검찰에게 맞대거리하는 대부의 말장난이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답답한 거 뻥 뚫어주는 시원한 뭐가 없을까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중에서 그룹 워렌티의 We Will Rock You, 그리고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중에서 콘크리트 블론드의 I Want You, 이 두 곡으로 오늘 FM 영화음악의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막 계속 쌓이니까요. 한 곡 갖고는 그 답답함이 충분히 뚫어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시원한 락 음악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뻥 뚫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대전 중구 문창 1동의 이근혜 씨도 잘 들으셨죠? 자, 매주 이 시간에는 감춰진 걸작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감춰두었던 또 인물, 음악평론가 서남준 씨를 모시고 영화음악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fell on you. '천국보다 낯선' 중에서 Screaming Jay Hawkins의 정말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 I Put a Spell on You 였습니다. 낯선 곳 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발을 내딘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행 때문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머물게 되었거나 또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겨진 사람에게는 이방인의 고독만 있을 뿐이죠. 짐 자무시의 천국보다 낯선 이 작품은 미국이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의 고독과 권태를 그려낸 걸작입니다. 뉴욕의 자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존 루리에게 헝가리에서부터 사촌 여동생 에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뉴욕의 지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의 아파트 안에만 있어야 했죠. 더구나 이 두 사람은 TV만 볼 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단지 그녀가 갖고 온 구형 녹음기에서 Screaming Jay Hawkins의 광기 어린 노래소리만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I put a spell on you. 나는 너에게 주문을 걸고 있다. 나는 너를 홀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뜻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느낌도 공유할 수 없는 낯선 곳. 여기서 주문을 걸어서라도 말을 하고야 말겠다는 듯이 에바는 끊임없이 녹음기를 틀어댑니다. 이 영화에서 영화음악이라고는 내내 이 노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면과 장면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으로 연결되고요. 말하자면 영화의 형식을 빌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인간이 소외됐다는 것을 이 영화 천국보다 낯설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독일 감독 퍼시 에드론의 바그다드 카페는 좀 다릅니다. 이방인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한 카페를 훈훈하게 그려내고 있죠.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밥 텔슨이 부르는 노래 Calling You입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Th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But we both know a change i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ease. Oh.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Th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But I can feel a change, it'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ease. Oh. 요즘은 그래요. 그냥 그리워요, 누군가가. 글쎄요. 재미있는 것은 그 누군가를 저도 모른다는 거죠. 경기도 광명의 김정자 씨의 마음이 이럴까요? Calling You,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밥 텔슨이었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하이웨이 주변, 모하비 사막에 있는 모텔, 바그다드 카페.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사막이라서 마치 땅에서 불쑥 솟아오른 듯이 보입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자동차 한 대가 달려가다 멈춥니다.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참을 싸우던 남편은 화가 난 듯이 여자를 사막 한가운데 남겨놓은 채 혼자 차를 몰고 떠나가 버리죠. 혼자 터덜터덜 사막을 걸어가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자스민이고 독일에서와 미국을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바그다드 카페를 운영하는 브렌다는 자유분방한 흑인 여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들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녀 앞에 어느 날 먼지투성이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바로 자스민이죠. 금발에 뚱뚱하고 말이 없는 여인 자스민. 흑인에 비쩍 마르고 성격이 괄괄한 브렌다. 어느 면에서나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두 여인은 바그다드 카페에서 어울리지는 않지만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자스민은 유럽식의 짙은 커피를 끓여서 연한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지만 독일 여인답게 모든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브렌다는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카페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식대로 꾸며나가는 자스민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바그다드 카페의 손님들은 깨끗이 단장하고 저녁에는 쇼까지 하는 자스민식의 바그다드 카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스민은 일은 안 하고 매일 피아노만 뚱땅거리는 브렌다의 아이와 함께 저녁 때는 노래도 불렀던 것이죠. 카페 옆에 침대차에서 사는 화가 잭 팔란스와 지나가는 배낭 여행객들에게 이제 이 바그다드 카페는 어쩌다 들르는 곳이 아니라 명소가 되죠.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윌리엄 갤리슨이 연주한 하모니카 블루스 하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스민이 훌쩍 바그다드 카페를 떠나버리고 이제 바그다드 카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카페의 탁자와 바닥은 다시 더러워지고 카페 주변 사람들도 생기를 잃고 우울해져갑니다. 왠지 카페 주변의 사막은 더욱 황량해져 보이고요. 하지만 자스민은 다시 돌아옵니다. 브렌다는 이제 자스민에게 인종과 성격을 뛰어넘은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 그녀와 살아갈 것을 생각하죠.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여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래알처럼 부서지기 쉬운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정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메마른 자신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전편을 통해 흐르는 주제가 Calling You의 그 속삭이는 듯한 외침처럼 말이죠. 제베타 스트리 부르는 Calling You입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nd I can't sleep. But we both know a change i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ief.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and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Th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And I can feel a change i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ease. I am calling you, can't you hear me? 밥 텔슨의 노래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죠. 제베타 스트립은 Calling You,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주제가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제 옆에 꼭 한 분이 오시는데요. 저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감춰뒀던,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았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 전에 곽영희 씨랑 같이 진행을 할 때는요, 이렇게 눈 높이가 같았어요. 곽영희 씨 키가. 근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영화음악의 뒷얘기 그리고 감춰진 깊은 얘기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악평론가 서남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커 보여요? 네, 크시고. 네. 그리고 박영희 씨와는 전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씬하시고요. 좀 말랐죠. 키는 신장이 180입니다. 하긴 뭐 올려다보시게도 됐어요. 그렇죠. 연세도 그러시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첫 시간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먼저 전해드릴 얘기는 감상하실 영화음악의 제목이나 또는 네. 영화의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6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마이크 니콜즈 감독 아시죠? 네. 예, 마이크 니콜즈는 새로 찍을 영화의 음악을 맡게 된 작곡가 데이브 그루스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네. 헐리우드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본을 놓고 영화음악에 대해서 상의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멋진 영화가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 작품의 감독이 영화에 더 조회가 있을 때는 작곡가와 감독의 만남은 여러 차례 되풀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영화음악에 관해서 한참 이 얘기 열중하고 있는데 마침 카페 스피커에서 아주 멋진 팝송이 하나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떤 곡이죠? 그 노래가 막 굉장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노래를 잠깐 네. 듣더니 네. 무릎을 치면서 예. 데이브 그루스인을 불렀어요. 이봐 데이브, 자네 지금 들리는 저 노래 아나? 데이브 그루스인은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네. 잘 아는 곡이지. 예. 그랬더니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대뜸 바로 저 노래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영화에는 저 노래가 영화의 주제가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네는 주제가는 따로 안 작곡해도 되니까 저 노래를 주제가에 쓸 수 있게 한번 섭외를 해보라. 네. 그리고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덧붙이기를 이번에 내가 만드는 영화의 분위기는 저 노래 분위기하고 딱 같고 노래 속에 노랫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네. 그 노랫말이 내 영화의 주제하고도 똑같다고. 예. 좌우지간 수다스럽게 예. 데이브 그루스인한테 카페 스피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그 노래에 대해서 네.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그래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데이브 그루스인에게 그 곡의 네. 그 사용 허가를 예.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네.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허나 예. 노래를 아마 첫 소절만 들으셔도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뭐 너무나 잘 아는 곡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럴까요?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g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r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o split the night and touch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in the wells of silence.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a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ed of silence. 네, 이제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졸업에 네. 나온 Sound of Silence. 사이먼의 가펑크의 노래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졸업의 영화 음악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알고 나니까 네. 싱겁죠. 근데 참 그렇잖아요. 그 네. 영화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우연히 또 그렇습니다. 감독이 네.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서는 영화 음악을 골랐다. 참 재밌네요. 네. 제가 앞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졸업에 나오는 몇 마디의 그 노랫말이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예, 예. 또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의 주제가 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의 주제와 예.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이 물론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은 예. 사실은 참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랫말의 핵심이 되는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 네. 그러니까 침묵은 암세포처럼 예. 자란다는 것을 네. 모르리라.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에게는 참다운 말이 없고 예.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잘 들을 줄을 모르고 작곡가가 목소리까지 좋으란 법이 없듯이 침묵의 소리를 자신 있게 깰 사람도 없다 하는 이런 노랫말들이 나옵니다. 이 노랫말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말하자면은 단절을 그리고 있죠. 네. 오직 침묵의 소리만이 활개치는 세상. 네. 이것은 그 앞서 바그다드 카페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네. 자스민이 나타나기 전까지 바그다드 카페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이크 니콜즈 감독이 영화 졸업해서 그리고자 하는 것도 단절이었어요. 그렇죠? 예, 세대 간의 단절. 예. 더구나 이 무렵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미국의 그 국론이 4분 5열되던 네. 침묵의 소리가 활개를 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연적으로 졸업과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가 우연히 할리우드의 한 카페에서 상봉하게 된 거죠. 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데이브 울슨에게 네. 폴 사이먼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 결국 데이브 울슨은 그 무렵 하늘을 찌르듯한 기세였던 폴 사이먼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65년 겨울에 나왔고요.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데이브 그루싱과 영화 졸업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던 때는 그 이듬해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이 한참 급피치로 네. 진전이 되던 때였죠. 그런데 데이브 그루싱은 폴 사이먼에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졸업의 주제가로 쓸 테니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폴 사이먼이 여간 배짱을 튕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예. 네. 한 곡만 줄 수는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줄 테니까 네. 패키지로 쓰라는 얘기예요. 아, 다른 곡들도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영화에서 들은 스카버 페어 예. 또 있죠. 그 April Come She Will 예. 이런 곡들도 같이 가져가라. 그 대신 네. 내가 특별히 졸업을 위해서 주제가를 하나 따로 써주겠다. 한 곡을요? 예. 예. 근데 그 요구액이 네. 당시 그 통상적으로 할리우드에서 네. 영화 제작자와 작곡가 간에 주고받던 금액의 3배를 상회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50만 불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데이브 글씨는 영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폴 사이먼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반드시 폴 사이먼의 음악을 원했고 또 폴 사이먼의 노래가 들어가야만 영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허락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영화 졸업의 주제 제작비가 얼마였는지 아시겠어요? 66년 현재. 얼마였나요? 300만 불이었어요. 300만 불. 네, 여기서 50만 네. 불을 폴 사이먼에게 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정작 졸업은 엄청난 흥행의 히트를 했죠. 네.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4,9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아유, 몇 배인가요? 10배도 넘어요. 그럼요. 아, 결국 네. 이 같은 흥행의 결과는 예. 50만 불을 주고서라도 폴 사이먼을 영화 속에 끌어들인 그런 결과였고 또 아마 폴 사이먼의 음악이 없었더라면 네. 영화 음악으로서의 완성도도 아마 상당히 떨어졌으리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폴 사이먼이 영화 졸업을 위해서 쓴 곡이 미세스 로빈슨이에요. 예. 그랬길래 졸업은 물론 그 시대에 맞는 단절을 주제라고 했지만 그 밖의 노래들은 별로 그 노랫말이 영화의 그 흐름과 매치되진 않습니다. 예. 허나 미세스 로빈슨만큼은 정확하게 엠벤크로프트가 그, 예, 나온 예. 로빈슨의 그 심리상태를 예. 좀 빈정거리는 투로 젊은 세대가 보는 로빈슨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또 하나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사실은 로빈슨 역을 프랑스 여배우 쥐안느 모로로 처음 찍어 나섰어요. 그랬어요? 예, 그 무렵에 네.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이었고 네. 미국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앤 벤크로프트는 브로드웨이에서만 알려진 연극 배우에 지나질 않았죠. 근데 많이를 생각했어요. 네. 세대 간의 단절을 그린 대립을 그린 영화에서 만일 미세스 로빈슨 역을 프랑스 배우가 맡는다면은 이것이 미국의 젊은 세대와 유럽의 구세대와의 대립 관계라는 네. 다른 시각을 예, 예. 보일 염려가 있다 해서 앤 벤크로프트를 쓰게 된 거죠. 네. 아무튼 더스틴 호프만, 앤 벤크로프트 그리고 폴 사이먼 이 세 사람이 영화 졸업의 성공을 떠받친 삼각 지주였다는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세스 로빈슨의 가사를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예, 아마 이 노랫말을 듣노라면은 영화 속에서의 그 앤 벤크로프트의 모습도 떠오르시면서 미세스 로빈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아실 겁니다. 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로빈슨 부인. 예수님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부디 로빈슨 부인,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소를 비워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도록. 우리의 기록을 위해 약간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이었습니다. 선암준 씨는 영화 음악뿐만이 아니라요. 영화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마치 사전 같으세요. 앞으로도 말씀입니다. 네. 많은 것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영화 시스터 액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지혜 씨, 친구 미영이 주연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이 부릅니다. I'll follow him. 영화 시스터 액트 중에서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의 I'll Follow Him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서울 구로구 시흥삼동의 김미연 학생, 또 구로구 고척 2동의 조영희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 중에서 쇼팽의 전주곡 작품 28 중에 2번 A단조입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